짓하기 서로 찾고 부르며 동이로 오너라 불로 또한 몇해였던 날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멍미여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같이 만났다.